김종일 각하 회고위원회가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결성되었습니다.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스돌세 즈음에서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협적을 칭송하는 회고모임, 업적토론회,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